떠나는 뒷모습 꿈이라고 믿고 싶어요. 언제쯤 그대가 오면 너의 그 환한 미소로 다시 깨어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잠에서 꿈을 꾸고 싶어요. 이제 눈을 감아요. 이제 너무 두려워져요. 꿈속의 그대 모습 이미 웃음은 사라지고 차갑게 느껴져 두려워요. 나를 깨워줘. 시간이 너무 흘러서 깨어나길 원해요. 그대의 입맞춤으로 세상의 기쁨을 다시 구원해요. 나를 시간이 너무 흘러서 깨어나기 원해요. 그대의 입맞춤으로 세상의 기쁨을 다시 원해요.